하늘이 너무 좋았습니다. 빛깔도 내음도요. 꽃가게에서 나오는 프리지아 내음이 모든 것을 상쾌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꽃을 샀어요. 식탁에 놓았더니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음입니다. 광주 학동에서 세영양의 편지였는데요. 아까 낮에 보니까 MBC가 있는 여의도에도 벚꽃이 활짝 피었더군요. 또 어두워진 뒤에 보니까요. 자동차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 꽃들이 차 불빛에 드러났다가 곧 어둠에 묻혀버리는 광경. 그것도 꽤 운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람결에 벚꽃이 떨어지는 걸 보면 꽃잎들이 수직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45도 정도 각도로 정말로 편편히 떨어져요.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이 계절을 조금이라도 더 즐기려는 꽃들의 귀여운 몸짓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휴일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FM 영화음악이 은혜드리는 오늘 첫 곡은요. 영화 졸업 중에서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르는 April Comes the Will입니다. 마치 봄의 두 가지 다른 빛깔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오늘 첫 곡 영화 졸업증에서 April Comes Will, 사이먼이 가펑클이었고요. 이어진 곡은 Scent of a Woman, 여인의 향기 중에서 Boruna Cabeza, 탱고를 추는 그 장면에서 나오던 곡이었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지만 4월에 개편한 라디오 프로그램은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강릉에 안 나오던 영화 음악이 이젠 나오거든요. 정말 한밤중에 소리를 너무나 크게 질러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강릉대학교 철학과 2학년 유민숙 씨. 아, 저도 기쁜데요. 자, 혹시 강릉에 계신 분들께는 기회가 안 가겠지만 죄송하게도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은 4월 21일까지 엽서랑 편지를 주십시오. 어떤 말인지 아시죠? 영화 사라피나 시사회를 4월 28일, 29일 서울 한 극장에서 하는데요. 여러분이 4월 21일 수요일까지 우편번호 150-60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819호로 여러분이 초대권을 원한다는 그 의사를 밝혀주시면요. 50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오늘 선배님들이 오셔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자신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한 가지 세워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 그것을 꼭 지키도록 하여라. 이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 주문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매일매일 새벽 1시에 시작되는 FM 영화음악을 듣자라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주문에 걸린 곽인경 학생께 띄워드립니다. 레지나 벨과 피보 브라이슨의 노래 알라딘 중에서 A Whole New World입니다.

even though it's breaking. And there are clouds in the sky. You get by if you smile through your fear and sorrows. Smile and maybe tomorrow you'll see the sun come shining through. That's the time you must keep on trying. Smile, what's the use of crying? What's the use of crying? You'll find that life is still worthwhile if you just smile. What's the use of crying? If you just smile. You'll get by if you smile through your fear and sorrow. You'll get by. Smile and maybe tomorrow you'll see the sun come shining through. Yeah. 영화 채플린 중에서 스마일. 나오는 영화마다 꼭 노래 한 곡씩은 부르는 노래 잘 부른 배우죠. 채플린 역을 맡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노래였습니다. 작지만 큰 영웅. 이런 표현이 가장 적절한 영화인이 아닐까 싶네요. 작은 키에 뭉툭 잘라놓은 듯한 코수염. 또 뒤뚱거리는 팔자 걸음걸이. 무성영화 시대의 신화격인 인물. 찰리 채플린을 죽은 지 15년 만에 다시 부활시킨 영화 채플린이 최근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영국 출신으로 채플린처럼 배우, 감독, 제작 이렇게 1인 다역에 능한 감독이죠. 리차드 아텐보르는 영화 채플린에서 채플린의 모든 것을 담았다고 합니다. 엊그제 16일이 바로 채플린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가난과 불행 속에서 보낸 어린 시절, 또 황금강 시대, 모던 타임스, 시티라이트 등 영화사의 황금기를 이룩했던 그의 업적들, 그리고 세 번에 걸친 결혼 생활과 공산주의자로 몰렸던 중년의 모습. 영화는 이런 그의 인생을 시종일관 따뜻한 시선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선배 예술가에 대한 모든 스태프가 캐스트들의 존경, 애정 때문이겠죠. 이처럼 실존했던 영화 예술가들, 특히 파란만장한 삶의 주인공이었던 배우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들이 그간 꽤 여러 편 있었습니다. 최근에 비디오로도 출시된 관금붕 감독의 홍콩 영화 원영욱. 이 작품 역시 1930년대에 생존했던 중국 최초의 프리마돈나 원영욱의 생애를 그린 작품이죠. 음악 듣고 얘기 계속할게요. 원영욱 중에서 장심, 짱신, 마음의 매장 듣겠습니다. 노란 꾀꼬리라는 이름을 가진 가수죠. 황앵앵이 부릅니다. 连心。 마음의 매장, 장심, 짱신, 황행행의 노래였습니다. 원령옥 중에 삽입된 곡이었고요. 걸어온 길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윤심덕을 떠올리게 하는 원령옥. 연기만큼이나 사랑도 정열적으로 불태우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여배우죠. 영화의 형식은 그녀의 생애를 은유적으로 구성한 드라마와 당시를 재현한 다큐멘터리, 이 두 가지를 결합했는데요. 눈길을 끄는 것은 주연을 맡은 장만옥의 연기입니다. 그녀가 왜 홍콩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인정을 받고 또 다른 여배우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 원영옥이죠. 또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백선,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소개해드렸던 여배우 프랜시스. 이 영화 역시 1930년대 헐리우드의 혜성처럼 나타난 실제 여배우 프랜시스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전설적인 여배우는 제시카 랭에 의해서 재현되고 있는데요. 그녀는 이 작품에서의 명연기로 1983년 모스크바 영화제 최우수 여우상을 수상했죠. 역시 1920-30년대에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여배우 진 할로우를 캐롤 베이커가 부활시킨 영화 할로우, 또 이태리 태생으로 1920년대 당시 최고의 미남 배우로 손꼽힌 블러드 앤 샌드, 혈과 사의 루돌프 발렌티노, 그의 일대기를 담은 발렌티노. 이런 영화들이 모두 배우들의 전기 영화에 속하는 작품들이죠. 지난해 9월이었죠. 마릴린 문로 추모 사업의 일환으로 그녀의 일생이 영화로 재현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연기할 주인공은 예상대로 마돈나였고요. 어떤 작품이 나올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마돈나는 자신이 존경하는 마릴린 먼로를 보다 사실적으로 연기하기 위해서 목소리에서부터 걸음걸이 하나하나까지 아주 똑같이 흉내낼 작정이라고 합니다. 또 영화 속에서 케네디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그려질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1962년 케네디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마릴린 먼로가 대통령을 위해서 생일 축가를 부른 아주 귀한 음악 자료가 저희가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돌아오지 않는 강 중에서 마릴린 먼로가 부르는 The River of No Return입니다. Mr. President, Marilyn Monroe.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Mr. President. Happy birthday to you. If you listen, you can hear it call. No return, Willoughby. I can can hear my lover call, come to me. No return, no return. I lost my love on the river, and forever my heart will yearn. Gone, gone forever down the river of no return. 마릴린 문로의 육성으로 케네디 대통령 파티에 부른 생일 축가 그리고 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 중에서 The River of No Return이었습니다. 서편제, 창, 즉 소리꾼에 대한 우리나라 영화.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이 영화에 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어 막이 오르고 결론만 먼저 말한다면 여지껏 본 한국 영화 중에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는 새로운 충격과 함께 장면 장면들이 나의 뇌리에 박히듯이 지나갔습니다. 참소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아버지와 또 그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송화의 모습. 사랑하는 딸의 눈을 아사가더라도 정말로 창소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아버지. 어찌 보면 아버지의 과욕이고 또 과욕에 피해를 본 송화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송화는 그 운명을 받아들여 정말 참 소리꾼이 됐습니다. 가난이 싫어 소리가 싫어 떠나버린 동호. 나중엔 송화와 아버지와 그 지긋지긋하던 소리를 찾아다니는 동호의 모습. 송화가 지나가던 길을 쫓아다니던 동호는 끝내 눈먼 송화와 마주앉아 밤새 북을 치고 송화는 동호의 북에 맞추어 소리를 합니다. 처음엔 웃음이 나왔는데 그 속엔 슬픔과 진한 그 무엇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영화 전반에 흘러나오는 창소리 나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흥이 났습니다. 나도 역시 한민족입니다. 외국 음악을 접하다 보니 나 역시 우리의 것을 너무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팝과 가요에 젖어 사는 요즘 젊은 세대에게 감히 이 영화를 권합니다. 외국 영화 서너 편보다 더 감동적인 우리의 영화 서편제를 권합니다.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안수영 씨 영화 서편제 중에서 듣습니다. 서편제의 테마입니다. 추억의 영화. 어깨를 나란히 걷고 있었다. 아피아 거리에는 로마 시대의 유적과 폐허가 곳곳에 널려 있었고 최근까지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된 집도 사는 사람이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오랜 유적과 폐허가 울퉁불퉁한 듯한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소나무, 측백나무와 함께 아피아의 옛 거리를 이루는 것이다. 두 사람은 그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걷고 있었다. 지금의 다니엘은 자기 방에 갇혀서 레코드 음악이나 들으며 고독의 세계에 빠져들곤 했던 그 옛날의 다니엘이 아니었다. 예쁜 마리아와 난생 처음 보는 풍경 속을 거닐며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소년이었다. 이탈리아의 작가 엔니오 델 콘티니가 쓴 청춘소설 다니엘과 마리아의 한 대목입니다. 엔니오 델 콘티니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로 영화 철도원이 바로 그의 시나리오죠. 그런 그가 자기가 쓴 소설 다니엘과 마리아만큼은 자신이 직접 감독했습니다. 다니엘과 마리아는 음악가를 지망하는 18세의 소년과 이제 세상일에 겨우 눈을 뜬 14세 소녀의 아름답고 슬픈 사랑의 얘기입니다. 국회의원으로 정계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아버지와 매일 밤 대저택에서 성대한 파트를 여는 어머니를 둔 다니엘.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꿈꾸는 고독한 이 소녀는 자기 집 하인의 딸 마리아를 알게 되고 곧 사랑에 빠집니다. 두 사람은 한적한 아피아 거리를 산책하면서 순수하고 티없는 사랑을 나눴죠. 하지만 다니엘과 마리아의 사랑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 때문에 끝내 죽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마리아를 평범한 농부와 서둘러 결혼시키려는 그녀의 부모. 그러나 소녀는 강제 결혼을 항의해서 호수에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가죠.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면서 흰 벽을 향해 팔을 흔들고 있는 다니엘. 그의 뒷모습에는 접근할 수 없는 고독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죠. 영화 다니엘과 마리아는 어른들의 세계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삭막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 연상되기도 하는 작품이고요. 엔니오 델 콘티니 감독의 영화 다니엘과 마리아 중에서 다니엘과 마리아가 아피아 거리를 처음으로 산책할 때 아주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는데요. 바로 그 음악과 현대적인 록 비트가 아주 절묘하게 크로스오버된 이색적인 음악 첫 산책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습니다.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중에서 A Love Idea, 데빈 놀란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저희 FM 영화음악이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작은 선물 마련한 거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4월 28일, 29일에 영화 사라피나의 시사회를 엽니다. 여러분께서 서울 경기 지역에 사시는 여러분께서 4월 21일 수요일까지 엽서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500분을 추첨해서 두 장씩 표를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43-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이고요. 초대권을 원함 이렇게 커다랗게 쓰시면요. 저희가 추첨해서 보내드려요. 자, 한국 영화를 유난히 좋아한다고 하신 서울 노원구 월계 3동의 조지영 학생께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겨울 나그네에 삽입된 슈퍼트램프의 Don't Love Me Now 들으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 아직 엽서 소개를 다 못해드린 게 너무 많은데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 엽서들 다 모아놨다가 그때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